남조선 당국은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막아자는 우리의 호소에 역행하는 무모한 동족 대결 책동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민족 분열의 비극을 한시바삐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리란 온결의 염원과 지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절세의 위인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 통일로 선거 방침을 제시하신 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또다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입장과 방략을 밝혀주시었다. 지금 북과남 해외에 온 결의는 수치스러운 민족 분열 사이의 정제부를 짓고 삼천리강토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주시려는 절세비인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 애국애족의 뜨거운 일념에 감복되어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으로 화답해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남조선 당국만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전면 도전하여 무모한 대결광기를 부려대고 있다. 불신과 적대, 반목과 질시에 젖어있는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통일 전선 공세라고 어서 나오는가 하면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짚으셔버릴 때 대해서는 남북관계 경색 책임 전가이고 도발적인 주장과 협박이라고 전면 부정에 나서고 있다. 지어 2017년 업무계획 보고라는 모의판을 벌려놓고 북 핵 문제가 최대의 도전이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내세우는 것으로 올해 북남관계를 동족 대결로 지속하겠다는 중심을 거리낌 없이 공개되고 있는 정도이다. 특히 괴뢰 국방부 장관 한인구를 비롯한 군부 우두머리들은 첨예한 열점 지역들에 배비되어 있는 괴뢰군 부대들을 싸다니며 그것은 응징 보복과 전쟁 불사를 죄쳐대면서 대결과 전쟁 고취의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남조선 당국의 무지무도한 이 모든 망동은 우리의 애국적인 선의와 애적적인 아량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오늘 북남관계란 최악의 국면에 놓여있다. 이 행성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발전의 진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만이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다 못해 전쟁의 위기 국면에서 위태로운 분분초초를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북남관계이며 추호도 방임할 수 없는 것이 전쟁 상황에 놓인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이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일일 천추로 학수고대하는 결의의 열망은 하늘 끝에 닿아 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역적배들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유혈과 전쟁의 토간이 속에 말려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족화해협의회란 남조선 당국이 새벽두부터 동족 대결과 전쟁광기에 더욱 기승을 부려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다. 1. 남조선 당국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동족 대결 정책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심중히 돌이켜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리는 것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는 오늘과 내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하였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초보적인 판별력이 있다면 오늘의 현 시점에서 자기들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기가 변하고 연대도 바뀌었지만 제도 전복이 되었는가? 체제 변화가 되었는가? 동족이 압살되었는가? 아니다. 결과는 정반대이다. 남조선 당국이 매달려온 반공화국 대결 정책은 역사의 뒷골목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 오바마의 완피한 인내 정책의 판박이로 되고 말았다. 그것은 또한 경로한 민심의 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박근혜의 가련한 운명을 통하여 정책 아닌 망동으로 세인의 조석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정상적인 안목과 사유 기능을 가졌다면 누구나 다 알고도 남을 이 현실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무모한 동족 대결 책동에만 집념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 무턱대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 술수,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세로 오도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들과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말도 안 되는 도발과 인권 문제거로 매도하는 부질없는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 숨쉬는 미라로 전락된 박근혜처럼 불운을 겪지 않으려거든 민심의 버림을 받아 상갓집 개신세에 처하게 되지 않으려거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낡은 대결관념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동족 대결 정책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미한 망동이며 잘해질 것은 오직 제 무덤을 파는 자멸뿐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똑바로 알아두고 제 할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남조선 당국은 아무리 미국을 한해비처럼 떠숨기며 아부굴종해도 4대 매국이 결코 잔영부지를 위한 출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세대도 자연도 변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숙미사대와 친미매국의 여념이 없는 남조선 당국의 추악한 체질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침략과 약탈 치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 기대를 걸고 연초부터 줄을 지어 찾아가는 꼬락선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자들만이 벌릴 수 있는 쓸개 빠진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 수호신이나 되는 듯이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 있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가소롭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명백히 새겨줄 것이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을 대결과 전장이로 부추기는 민족기관 술책에 매달리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견제해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우매하고 천박하고 암둔한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흉악무도한 미국을 구세주처럼 믿고 섬기다가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고 비명횡사당한 자들이 어찌 한둘이었던가. 친미 4대 행각은 재앙의 구렁텅이이고 친북 동족행은 통일 번영의 길이다. 친미가 곧 미친 짓임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다. 당연하여 남조선 당국은 북 핵폐기가 아닌 미 핵폐기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하며 친미가 아닌 반미에서 살아나갈 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3.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애국애적적인 제안에 조속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절세의 위인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하나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폭락을 노려가리는 온 결의의 절절한 염원을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대강 통일방략이다. 그것은 남조선 당국이 우겨대는 것처럼 통일전선 공세도 아니고 남조선을 적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겉과 속이 다른 위장술은 더욱 아니다. 북남관계 개선은 온 민족의 요구이며 시대의 지향이다.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대의 지향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한준도 못되는 역적배들의 잔영부지를 위한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의 길에서 손잡고 나가자고 내민 우리의 선의와 아량의 손길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이고 최후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애국의 적적 호소에 담긴 의미심장한 뜻을 정확히 새겨보고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한사코 뿌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온 결의가 엄하게 주시하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 대결과 전쟁 소동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1월 12일 평양